데카르트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다시 하는 그만큼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내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새로워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파악하는 시각에 있어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각 자체가 기형적이죠. 일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일면적. 특정한 측면만을 담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확실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을 때 불확실한 세계가 눈앞에 있을 때 사는 게 확실하세요? 불확실하세요? 네? 불확실하세요? 그 불확실함이 어디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왜 미래를 모르세요? 점 안 보세요? 그래서 정보로 가는데 미래를 왜 미래를 모를까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미래를 모른다.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고 말하는데 미래를 모르고 살아온 지는 얼마 안 돼요 인류 역사에서 사실. 지금 대답하신 게 인간이니까 미래를 모른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 점쟁이죠? 딱 보면 나와요? 길을 모으시기 때문에. 길을 모으기 때문에? 아. 어제 저녁에 못 모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아까 인간이니까 인간의 유한성이잖아요. 그쵸? 인간이니까. 인간의 유한성이 원인이 돼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불안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항목들을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 굉장히 편리한 대답인데 사실은 우선 미래를 알아야 하나 미래를 알 필요가 없다. 또 미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애시당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사태를 갖다 생각할 때 미래라고 하는 범주를 애초에 안 가지고 있으면 알고 싶지도 않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미래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겠죠? 그죠? 미래, 이건 틀림없어. 그죠? 그래, 안 그래? 불안해? 미래 몰라서? 그 미모로 미래를 몰라서 불안하다면 우리는 어찌 살라고? 우리는 다 코박고 죽으라고 가다가 다 홍대 입구에서 모두 다 전철역으로 뛰어야 하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미래라고 하는 범주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또 그 범주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의 범주가 우리 머릿속에 사유의 범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많아야 길어야 400년, 500년 정도. 400년, 500년 정도.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모른다. 아, 나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른다라는 생각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을 전제해서 미래를 그러면 알 수 없다는데 여기서 역으로 생각하면 미래를 알고 싶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 역시 그러니까 첫째,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범주가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적어도 이것을 갖다 우리는 역사적 사유라고 합니다. 역사적 사유가 인류에게 딱 주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만 불안한 거예요. 현대인들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미래를 아니 지금 저희 저기 저 앉은 김태훈 분이 김태훈 분 조상분들은 뭘 하시는 분들? 아 노비가 아니었어요. 노비? 아 그렇게 자학하지 마. 그래? 양반 내와. 집에 내려오는 소문은 양반인데. 아 그래. 나도 좀 자리할 때 많은데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여기 특별히 뭐 이렇게 양반 내는 별로 없어 보여요. 좀. 제 양반 틀린 게 아닌 것 같고. 여기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봐요. 예? 네? 뭐, 알고 보니 내가 양반입니다요? 아, 우리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 안 속아서. 끝까지 버틸 수 있어. 당신도 노비. 라고 버텨줄 수 있어. 자, 사회 자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왕이 람세스 2세인가 그러죠. 람세스 2세의 재위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60년인가 뭐요. 그 당시에 6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태어났을 때 왕인데 죽을 때도 왕이야 저놈이. 듣지 않냐? 아버지도 저 사람 왕 된 지 꽤 따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났어. 그럴 수 있잖아. 그건 뭐냐? 즉, 왕이 건강한 한 이 체제는 흔들림이 없고, 체제 자체가 흔들림이 없고, 또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노비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옆집에 김태형 노비도 있고, 나 강료 노비 있어. 근데, 우리 태어났을 때, 우리 인생살이가 내가 노비로 나와서 죽을 때까지 변할이라는 생각 아무도 안 하죠. 그쵸? 즉,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고정되어 있어.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내가 딱 붙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쵸? 즉,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범주 이전에 사회가 사회 구조에 고정성이라는 게 이렇게 딱 확보되어 있어요. 사회 구조가 고정성이라는 것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특별한 전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불안한 게 없는 거라.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은, 이러세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유한성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 안 된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사회 구조가 이제 변동하고, 그에 따라서 이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신분 질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어떤 때는 다 태어나서 그냥 너는 있잖아 강유원 너는 이만큼만 알고 이 집만 하다가 평생 살다 죽어 하고 정해진 질서가 있다면 사실 속편해요. 그렇죠? 이걸 다 털어서 이 고정성을 다 묶어서 pre-established order라고 그래요. 미리 정해진 질서. 굳이 영어로 된 pre-established order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말로 옮기자면 미리 정해진 질서예요. 그럼 이 미리 정해진 질서라는 것이 있고 미리 정해진 질서를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뭐 왕은 하느님의 자식, 하느님 왕은 신의 자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고대 사회의 그 신화들 이런 것들이 이 질서를 유지하는데 탁 막 그러니까 인도에서 막 볼 수 있는 카스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질서라는 것 안에 통틀어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신분 질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신분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유지할 때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아니 저기 종교적인 신념들 있잖아요. 종교적인 신념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의 철학들, 특별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공자나 노자, 이 사람들 철학, 이후의 철학들이 특별히 오늘날 봐서도 그렇게 변함없이 한 몇천 년 가죠. 왜 그러냐? 변함없는 세상입니다. 사실 지금 이 우리가 이 철학사 이게 한 권 있는데 절반입니다. 이 철학사 여기서부터 절반하고 여기서 절반이 고대와 중세가 절반이고 근대가 절반이잖아요. 근데 분량은 절반이잖아요. 시간을 양을 따지면 이게 엄청나게 긴 거죠. 요거는 3,400년 역사고 이거는 3,000년짜리예요. 왜 그러느냐? 얘기가 왜 이렇게 별로 없느냐? 그거는 뭐냐? 그만큼 사람들이 pre-established order라고 하는 것에서 미리 정해진 질서 속에서 그 질서에 붙어있는 신분질서 그리고 그 신분질서에 들러붙어있는 인간의 모습들 이렇게 정해진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변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 때는 철학사상이라든가 사회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고작 해봤자 플라톤이나 왜 고대 그리스 플라톤에서 고대 그 플라톤 같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다음에 공자와 맹자가 생활하던 춘추 전국 시대 왜 철학 사상이 발전했느냐 변동의 시대 그냥 한가하게 느긋하게 이런 살던 시대는 이런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로마 시대 철학 없었죠. 거의 없었죠. 로마 시대 뻔해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게 서커스 좀 보다가 펑투사 좀 보다가 싸움 좀 하다가 뭐 이렇게 분단 정도로 한 20년 하면 뭐 은퇴하고 뭐 그렇잖아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조선시대도 임진왜란 이후로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죠. 이게 임진왜란 이후로 왜? 사회적인 어떤 구조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적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즉 서양 철학을 읽을 때 왜 루터나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냐 이 사람들은 이제 근대라고 하는 사회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 사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pre-established order 미리 정해진 질서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고 세상이 급격하게 자 세상을 살면서 데카르트가 보기에 또는 근대인 데카르트를 위시한 근대인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흔들리지 않고 불변하고 영원할 것처럼 믿었던 것들이 여겨지던 것들이 종교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질서들이 해체되고 종교적인 질서가 해체되는 와중에 파당이 생기고 그전에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딱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들끼리 싸움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이 도대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미래를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 세상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세상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불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쫙 사람들한테 퍼지는 거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쫙 퍼졌을 때 그들은 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알 수 있는 게 뭘까? 눈앞에 보이는 사태들에서 이렇게 펼쳐보이는 사태들에서 이제 정말로 확실한 것들이 무엇인가만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확실한 것들이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노력해서 확실한 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엄청나게 불안하죠. 불안하죠. 왜 불안하죠? 이렇게 책도 이제 정신건강 이런 책이 있죠. 정신건강 이런 게 심리학책도 이제 스트레스의 근원과 영향, 뭐 그 다음에 대인관계,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원만한 대인관계 이런 책들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 책이 이거 도움이 돼요? 약간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그래? 욕만 안 하면 돼. 원만한 대인관계 욕하고 그러지 마. 사람 만나고 아니요. 네 그랬잖아. 네? 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정신건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중세시대 때만 해도 이제 동네 미친 사람이 있으면 미쳤나 보다. 신들렸나 보다. 그냥 하느님이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미친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하죠. 다들. 그죠? 왜 두려워해?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조금 더 규정적으로 말하면 예측할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한 것. 예측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즉 이제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극도로 장악해야 되니까 이제 확실한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도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예측 가능한 것이 이제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갖고. 예측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과학에서 이게 자연과학.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연과학적 언어를 선호하게 되는 거니까. 아, 뭐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는데 비가 오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도 비올 확률이 90%입니다. 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는 정확하게 90%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비올 확률이 90%라는 말 전 들었을 때 사실 그게 더 정확한가? 90%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비가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90%가? 저는 항상 반반이거든요. 오든 안 오든. 저는 오거나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뭐 이런 건데 우리의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강박관념처럼 들러붙죠. 그 생각들이. 그런데 사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 그 이론을 봐도 그 궁극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하고 궁극적인 것 이때면 최소한의 것 그런 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하고 반물질, 반틈은 물질인 것하고 반물질하고 뭐 이 두 개가 섞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이 이론을 이렇게 읽으면 이건 거의 형이상학이야. 우리 눈으로는 측정도 안 되고 저 미국에는 입자가속기 있죠. 거기서만 측정 가능한 얘기들 해요. 입자가속기에서만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거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가령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그랬을 때 누가 지금 날마다 시끄러워 죽겠네 지구 돌아가는 소리 이런 소리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사실 느끼고 있는 이 자연과학적인 것, 확실한 것들에 대한 것은 거의 알 수 없는데 이제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확실한 것을 보증하고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 자연과학적인 언어 달리 말해서 여기서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엄밀한 것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효과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로서 작용을 하게 돼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두리뭉실한 지혜로워 보이는 이 두리뭉실한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점차로 배제되는 그리고 모든 학문이 자연과학을 본받아야만 학문다운 학문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와갖고 도대체 철학은 뭐 하는 건가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자연과학은 확실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과를 없애야 된다. 돈 들여서 뭐 할 필요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글쎄 뭐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런 말들 도대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지는 게 뭐냐 여기서 덧붙여지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이 이제 학문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가까울수록 더 학문다운 학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덧붙여지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경제적인 것의 중요성이 확실하게 부각돼요. 경제적인 것.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생활이 아니라 도시로 와서 살게 되잖아요. 도시로 와서 살게 되면 이제 이 도시 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어떤 그런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 자원들은 결국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돈으로 화폐로 환산되어서 화폐를 가지고 교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를 갖다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오니까 이제 여기서 경제적인 것 일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이 살 때 요즘에 날씨가 어떠냐, 그 다음에 자연의 생산물이 어떠냐,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면, 이제 자연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좌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어요. 경제적인 게. 달리 말하면 이제 근대 이후의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철학에서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가 없는 철학들 이것들은 사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물론 데카르트나 칸트나 이런 시대까지는 아직은 이것이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파고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독일 관념 철학의 마지막 사람이 헤겔만 와도 자본주의적인 삶에 대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생산 양식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강력하게 의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요. 플라톤이나 플라톤은 그게 없는데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그 얘기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보면 그 당시에 고대 아테네 그리스 지중해 세계가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의미에서 상업 자본주의 사회였어요. 뭐든지 이제 화폐로.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 사회는 원래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그 민주정이었는데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계속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에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화폐로서 뭐든지 해결하는 그 시장에서 화폐로서 말하자면 식량을 사는 이 방식이 급속도로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식량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테네는 해외에다가 제국주의적인 착취 행태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업의 문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오늘날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펼쳐 보이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그 거론되고는 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독특하긴 한데, 이제 21세기로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16세기 이후의 전 세계는 자본주의적인 삶의 양식이 딱 우리 삶으로 파고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자원들이 획득되고 확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역시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질서가 있고 이 국가 질서가 이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을 얼마나 예측 가능한 삶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국가, 나쁜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 이후의 철학, 즉 1800년대 중반, 19세기 중반 이후의 철학들은 항상 어떤 종류의 국가가 좋은 국가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령 로마의 스토아학파 이런 사람들은 로마가 행복하게 사람을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 없죠. 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 당시에 국가가 신랄하게 복잡한 상태입니다. 왜 공자님이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에 대해서냐. 이분 날이면 날마다 나라들끼리 전쟁하니까. 근데 그때는 전쟁이 심각한 문제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고 사느냐가 심각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적으로는 근대 철학 이후에서는 이론 철학의 측면에서는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중심 문제가 되었고 그것을 자연과학적인 언어, 즉 수학으로서 표현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가깝게 접근한 것일수록 학문다운 학문이다 라는 인상이 아주 강했던 것에 비하면 그 또 다른 실천 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자본주의적인 삶의 양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덜 불안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가령 요즘에 이제 그 뭐 교육과 관련된 무슨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 얘기를 봐도 이 얘기가 옳은 것 같고 제 얘기가 옳은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척도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누가 어떤 주장이 가장 저급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저 단지 태어나서 아무런 재주도 획득하지 못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끔 사회를 설계하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지를 봐야 돼요. 무능한 자는 그럼 다 죽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무능한 자 다 죽었어요. 유능한 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하수청소 누가 해요? 유능한 자들 중에서 또 무능한 놈들이 하겠죠. 그죠? 결국에는 재살 깎아먹게 됩니다. 아, 그 얘기는 제가 이번 달에 이번 달 우리 교육에 제가 이게 또 쓸 거예요. 미리 원고에다 쓰려고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고. 데카르트 철학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펼쳐보이는 세계가 인류 근대 유럽의 역사에서는 사상 유례 없이 불안정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불확실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것이 데카르트로 하여금 확실성의 철학을 찾아 나서게 했다는 것. 그걸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 데카르트를 움직여간 시대적인 맥락들, 이랄까요? 그것을. 321페이지 펴십시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322페이지 펴서 다시. 두 번째 문단. 데카르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저작을 저술했던 당시 상황 세 가지 양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톨릭 교회의 권위적 특성이 여전했다는 점이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긴 하지만, 그리고 데카르트 역시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교도였다는 것, 322페이지. 그것도 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새로운 과학이 발응하고 있었다. 로버트 솔로몬의 설명이 조금, 제가 못 마땅한 점이 이런 점인데, 가톨릭 교회의 권위적인 특성이 여전했다. 이것이 있는데, 두 번째가 새로운 과학이 발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새로운 과학이 발응했다는 세 번째로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그, 322페이지 있는 게 뭐예요? 세 번째 항상 정신중심이었다. 그의 저작들은 침착하고 방법론적이지만, 데카르트는 유럽에서 진행 중이던 종교전쟁의 격심한 혼란을 겪었다. 있잖아요? 요게 두 번째 얘기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데카르트가 유럽에서 진행 중이던 종교전쟁의 격심한 혼란을 겪었고, 이 와중에 몽테뉴는 관용을 권하였고, 데카르트는 이성을 권하였다. 이성에 대한 차분하고 확실한 증명들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던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과 전쟁 당사자들에게 환영할 만한 대안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세 번째로 새로운 과학이 환영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논리적인 순서로 따지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특히 두 번째 요소가 중요해요. 두 번째 요소가. 유럽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럽에서 진행 중이던 종교전쟁.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죠. 그래서 그 322페이지 다음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따라서 데카르트의 철학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믿는 것의 진실성을 우리 스스로 확립할 것을 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이 우리가 믿는 것의 진실성을 우리 스스로 확립할 것. 간단히 말해서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렇죠? 네가 확실히 정해봐.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요즘에도 그러죠.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는 것의 진실성을 우리 스스로 확립하려고 합니까? 요즘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지 이 문제를?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믿을 건 돈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쩜 그렇게 스스로 실천하시는 모양이죠? 평소에 하시는 짓을. 그렇다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겁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엔 이렇게 하죠. 믿을 건 돈밖에 없다. 믿을 건 돈밖에 없다. 그래서 펀드하고 증권하고 다 쪽박 찾지. 돈 좀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안 하는 게 제일이에요. 안 하는 게. 저는 보험도 안 들어요. 국민연금도 지금 과잉투자해서 다 나누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안 넣잖아요. 안 하는 게 제일이에요. 보험도 그냥 이게 자동차 보험 그건 안 할 수 없으니까. 자동차 보험이나 일체 보험 드세요 이렇게 가라면 폐암입니다. 권유로 안 해요. 이분들이. 저 폐암인데 괜찮겠어요? 죄송합니다. 끊어버리면. 그럼 내가 얼른 그 사람 끊으려고 했거든. 보험업계 널리 알려주세요. 강력폐암이라고. 다시는 전화 받으시겠습니다. 전화 아무나 해주세요. 메트라이프 생명입니다. 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는 것의 진실성을 확립할 것을 데카르트 요구하는데, 현대인들은 어디다? 돈에다가 그걸 하죠. 돈에다가. 근데 거기다 투여하죠. 돈에다 투여하죠.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겠어요. 진실성을 우리 스스로 확립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수학을 활용하여 확실히 진리를 세우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데카르트 핵심 태제. 수학을 활용하여 확실하게 진리를 세우라. 수학을 활용하여 확실하게 진리를 세우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의 진실성을 우리 스스로 수학을 활용해서 확실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데카르트 일단 거기 보면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을까? 라고 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확실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확실한 진리를 세운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회의주의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의심의 방법을. 그래서 그걸 방법적 회의 또는 방법론적 회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방법적 회의라는 말 있죠. 그게 방법적 회의가 무슨 말이라고? 김태훈 문의가 방법적 회의가 뭐라고? 확실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회의주의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의심을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적 회의. 근데 방법적 회의란 말 처음에 들으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저는 이 철학책에 나오는 방법적 회의란 말 잘 안 쓰고 그냥 의심의 방법을 이용한 뭐 이렇게. 그럼 쉽잖아요, 그죠? 의심을 방법으로 삼아. 무슨 방법이 그게. 그러니까 데카르트 책 읽어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이 일찌감치 이걸 써버리는 바람에. 요즘에 이런 거 써내놓으면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1600년대는 기가 막힌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좀 일찍 태어났어야 돼. 전생에. 아, 항상 제가 철학사책 읽으면 짜증나는 게 아, 이게 별거 아닌 얘기인데 아이씨 짜증나. 내가 쓸 걸 이렇게 감면의 방법적 회의 이만 좀 뭐지. 그래서 그는 이런 회의 속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의심하며 그것이 정당하다고 증명될 때까지 고대 회의주의자들이 말하는 에포케 속에 유보시켜 놓는다. 판단 중지 속에 유보시켜 놓는다. 다 그렇잖아요. 그냥 좀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 모르겠네요. 좀 두고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다른 사람에게 속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므로 다른 이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유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감각에 의해 속았음을 깨닫는다. 예를 들면 막대기는 물속에서 휘어버린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감각에 의해 속아. 우선 다른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두 번째로 감각은 못 믿는 거죠. 데카르트가 이제 막대기는 물속에서 휘어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에게도 속는다. 이거 하나 속았다고 이 자식이 모든 감각을 안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데카르트가. 예? 뭐 어때 이 자식이. 그렇게 이게 안 믿어도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카르트가 막대기가 물속에서 휘어 보인다고 이 자식이 눈을 뽑아볼지 차라리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믿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 감각을 의심하는 내가 나의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나는 데카르트의 생각 어떠세요? 다 누구나 그렇게 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혹시? 네, 누구나 그렇게 보잖아요. 아니 누구한테나 틀려져 보이잖아요. 네. 자기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내가 빨간색 머리에서 보면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머리에서 보니까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 노랗더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는 뭘 봄으로써 안다라는 거 있잖아요. 봄으로써 아는데 데카르트는 보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보는 것으로 진리를 삼아왔는데 뭐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가야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보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확실함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거기서 이 사람은 곧바로 우리의 감각기관을 믿을 수 없다 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음모가 있는 것 같아. 그렇다 해도 근데 멍텐이 같은 사람은 그렇다 해도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믿으면서 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나에게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것들은 일단 제쳐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데카르트 미디안입니다. 어떻군요? 몽테뉴처럼 생각하는 것이 옳아. 지혜로운 태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끝까지 의심해서 밀고 가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마지막까지 버티고 남는 것,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남는 것, 그곳을 한번 찾아가 버리는 이 태도가 이게 학문탐구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태도예요. 그 태도가. 거기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자기가 그 323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비록 방식은 몽테뉴로부터 빌려왔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무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런 무지에 대해 인간적으로 겸손해지기 위하여 몽테뉴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검토할 데카르트는 거기 우리에게 회의를 극한까지 어리석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까지 밀고 가서 그것들이 반동을 일으켜 우리에게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가져다 주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회의를 우리가 어떤 것이 의심나면 끝까지 그 의심을 밀고 가보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남는 것이 뭐가 있는지만 살펴보고 그것만 챙겨서 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일상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사유는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선생님 그죠? 평소에 그렇게 하세요? 아, 그렇게 안 해요. 대강? 대강? 예, 몇 가지 살펴보고. 예, 저도 그래요. 뭐, 그렇게도 하지 말아요. 뭐, 믿을 건 돈밖에 없다보다 훨씬 나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두 분이 같은 학교 계시잖아요? 동료로서 이게 근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나이 됩니다. 아, 그러세요? 아직 되는 게 없어가지고. 포기를 많이 안 해서. 이번 여름에 그, 이번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좀 더 강해지신 거 아니에요? 네. 믿을 건 돈밖에 없다. 하면 먹어야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거기 끊으면 될 텐데, 사람들. 기어이 거기 먹자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그 심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기를 처먹는지 몰라. 안 먹으면 되잖아. 거기 먹어요? 아, 네. 네. 다른 건 끊어도 닭은 못 끊겠어요. 닭을? 저는 뭐 그렇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까지 대구탕 먹도나 먹거나 전어 먹거나 전어 맛있던데. 하긴 일본 사람들은 이 도쿠가와 마쿠 시절에 일본에서 저기 육식 금지였잖아요. 막부가 명령을 내려서 생선만 먹게끔 일본.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그 근대 문명이 시작될 무렵에 일본 사람들이 아 우리가 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힘도 세지 않고 머리도 나쁜 이유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다. 안 먹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이제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만 이 생명이 유지되는 이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육식 금지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자 운동이 생겨났어요. 일본 고기를 먹자. 안 먹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음식이 돈가스. 고기를 먹기 좋게 돈가스. 근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제 칼이 있고 젓가락이 있잖아요. 그럼 칼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젓가락질을 먹였는데 뭐 칼로 이렇게 그냥 찍어서 먹다가 입을 베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아유, 갑자기 거기가 먹기 싫어지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돈가스. 그 후리아이파리 출판사에서 나온 돈가스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게 돈가스가. 어떻게 하면 그 돈가스라는 음식 안에 일본 사람들이 서양화, 근대화,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일본인들의 몸부림이 담겨있는 그 음식이에요. 돈가스라는 음식이.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팔았다고 그러죠. 돈가스. 도쿄, 에도 예전에 포장마차에서 돈가스를 그렇게 팔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돈가스예요. 안 먹으면 되겠다, 씨. 돈가스 맛있긴 해. 그래서 어쨌든 데카르트는 의심을 끝까지 밀고 가서 가장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아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찾아낸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수학적 진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32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보세요.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제시한다. 꿈속에서도 분명한 것들이 있다. 이 사람 꿈도 그렇겠구나. 특히 산술과 기약이 그러하다. 둘의 둘을 더 내 것 같다는 사실은 꿈에서나 깨었을 때나 확실히 옳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무산한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확실한 것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수학적 진리예요. 근데 저는 안 그런데 꿈에서는 둘에다 둘을 더하면 일곱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꿈 안 꿔? 꿈 꾸면 그런 꿈으로. 그래서 둘에다 일곱이 되겠지. 그러면 둘에서 둘 더 700이 돼? 무슨 꿈을 꿔요? 아, 사생활인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않아? 저는 지금은 꿈을 잘 안 꾸는데 전에는 그런 꿈을 많이 꾸긴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잠을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고 이제 책꼬리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 이쪽에 여기 책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 옆에다 매트리스를 깔고 책상에서 공부하다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책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말하자면 그 책을 읽다가 이렇게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면서 이렇게 책을 만지면서 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령 꿈에 히스토리라는 글자가 나타나요. 영어 O 있죠, 스펠링 O. O가 이만해져가지고 목으로 이렇게 들어서 목을 조이는 꿈. 아니요. H, I, 이거 있잖아요, 이거. H, I, 위에 이점 있잖아요. 이점이 갑자기 이만큼 되고 돌멩이 돼서 이렇게 똥, 이렇게 대가리로 떨어지는 꿈을 꾼다든가. 이렇게 H에 매달린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H 있잖아요. 거기 매달린다든가 아니면 이게 영어 U 있죠, U. U 속에 빠져갖고 못 나온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그런 꿈을 아주 극심하게 꿀 때가 박사학위 논문 쓰던 무렵에 그러니까 92년 봄 이 무렵에 아주 봄날에 꿈 무지하게 꿨는데 특히 이제 그 독일어 이제 오 우물라우트가 있고 우물라우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점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독일어는 이게 히스토리랑 달리 점이 두 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 글자들이 이게 아우물라우트, 오우물라우트, 우물라우트 이 세 개가 계속 돌아다녀서 이 위에 있는 점 두 개 있잖아요. 점 두 개가 계속 이게 갤러브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총을 쏘는 게 있잖아요. 피하려다가 못 피해가지고 대가리에 맞아가지고 그런데 꿈에서 이제 아 저걸로 대가리 맞으면 아플 텐데 아우 대가리 뇌세포 파괴되면 이제 공부 못할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꿈에서 계속 저는 이렇게 우물라우트에 있는 이것들이 막 날라오는 이런 꿈 있잖아요. 이런 꿈을 많이 꿨어요. 진짜 저 요새는 그런 꿈도 안 꾸고 예전에는 제가 조금 뭐라 그러죠? 그 공부와 관련된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그런 꿈 좀 꾸지 그랬냐. 고등학교 때 맨날 꿈에서 뭐 애들하고 싸우는 꿈, 양아치 있는 꿈, 다리 떨고 있는 꿈이라든가, 깡목이 날라오는 꿈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꿈이나 꾸고 좀 안 좋았는데 빨간 벽돌로 뭐 대가리 깨지는 꿈이라든가 이런 꿈을. 근데 어쨌든 그 데카르트는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학이 확실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법소설에서도 수학만이 확실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큰 책을 살펴봐도 결국 세상 물정을 아무리 뒤져봐도 수학이 제일 확실하더라. 거기에서 출발점을 삼죠.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피타고라스 시대의 수학은 조화의 학문이었던 것에 비하면 데카르트는 확실함의 학문이 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시대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르모니아, 그러니까 하모니, 조화를 갖다 이루어주는 어떤 원리였다면 데카르트는 그것이 확실함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24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이러한 데카르트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데카르트의 증명은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것은 연역적 방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모든 원리는 다른 원리나 전제를 기초로 이미 확립된 앞서는 원리로부터 이끌어내지고 추론되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모든 원리들은 일련의 근본적인 정의들과 공리들로부터 유도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유도되어야 된다. 여기 일단 수학적 방법, 특히 연역적 추론의 방법, 제일 원리로부터 다른 것을 이끌어내는 연역 추론의 방법, 이게 데카르트에서는 이제 확실한 확실함, 우리에게 확실함을 보증해주는 방법이다. 반드시 이거는 생각했대.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도 생각해본 사람은 이제 스피노자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스피노자를 이해할 때도 스피노자가 바로 이렇게 데카르트가 말하는 수학적 연역의 방법 있잖아요. 공리로부터 이끌어내는, 제일 원리로부터 이끌어내는 이 방법을 스피노자도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들에게 이 부분 수학적, 그 다음에 이제 32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제 데카르트 하면 뭐 빼놓지 않고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수학적 방법하고는 무관하게, 우선 데카르트는 이제 의심의 의심을 거듭해서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수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모든 학문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수학적인 것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감각으로 지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서 이것이 지금 내가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들어왔는데 뭐 휘어져 보인다, 이런 것은 휘어져 있다, 좋아. 내 눈으로 들어온 건 틀린 것이 있어요. 근데 아, 휘어져 있구나, 이것이 또 지난번에 보니까 아니네, 이런 생각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뭔가를 틀린 생각이든 옳은 생각이든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아. 그게 데카르트가.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그 밑에 설명 나온 것처럼 생각한다를 전제로 해서 그러므로 존재한다 해서 생각이 전제가 되어야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추론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추론 방식을 쓴 거예요. 나는 돈을 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돈 독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돈을 버는 존재. 그렇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나는 닭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닭고기를 먹는 존재다. 예, 그런 뜻이죠. 닭고기 안 먹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금방금방 하시네. 자기 인생 살려고 엮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뭐야? 나는 뭐 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다음 시간에 숙제. 바로 안에 놓고 나는 뭐 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 나는 김구라는 뭐야, 나는 불안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새 베토벤 바이러스 김명민 그 사람 뭐겠어요? 나는 협박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단원들을 협박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 여기서 데카르트가 말한 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오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 두 번째로는 생각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사유가. 다시 말해서 정신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에 말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말해보면 이 인간의 사유는 인간이 뭔가를 감각하는 신체와는 무관하게. 철학책에서는 신체와 감각기관과 독립적 사유, 이렇게 말해요. 감각기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유. 감각기관은 독립적 사유는 그럼 어디서 나오겠어요? 근데 뭐든지 다 안다고 한다면 결국 신이 우리에게 준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걸로 이 사람은 신존재를 증명해요. 뭐 어디서 얻었겠냐? 신밖에 더 있겠니? 뭐, 그 근데 그래도 거짓말이죠. 어쨌든 요 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인간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신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 네? 아시겠죠? 거기까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세 번째 줄 이성의 확실성에 대해서, 여기 이성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위에 나오는, 맨 위에 나오는 나는 생각한다 라는 것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제 이성.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바꾸면 나는 신이 부여해준 이성을 가진 존재다 라는 말이에요. 예, 신에게 부여받은 이성. 그는 이성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거나 혹은 의심했더라도 이성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성의 확실성을 가정하였다. 아, 이게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데카르트의 순환적 오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누가 데카르트가 이렇게 물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면서요. 아, 그렇지. 데카르트님. 네? 아, 데카르트의 퍼스트님, 르네니까. 르네님. 네? 질문 있습니다. 이메일로 했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면서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것은 확실한 겁니까? 물론이지. 어떻게 확실합니까? 신에게서 우리 이성을 부여받았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어? 그러니까 또 사람이 물었어요. 왜 확실합니까? 신에게서 부여받았거든. 의심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 신이 부여한 것을 의심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성 확실성은 신에게. 그죠? 신은 틀림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증명을 위해서 서로를 미리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데카르트의 순환이에요. 근데, 데카르트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이게 이성 확실성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깔고 들어가야지. 플라톤은, 플라톤에게 우리가 물었어요. 플라톤 아저씨, 어? 이데아가 있나요? 있지. 어떻게 아세요? 그럼 니네들은 안 보여, 난 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지혜로운 자거든. 이렇게.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 동굴에 비유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얘기합니다. 데카르트나 플라톤이나 이 철학자들은 결국에는 어느 지점에 딱 가면요.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굴의 비유 얘기합니다. 여기가 지금 동굴벽이에요. 동굴벽. 동굴벽인데, 여기 이제 칸막이 이렇게 쳐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인형들이 왔다 갔다, 뭔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에 쇠사슬에 묶여서 이쪽만 쳐다보게끔 이렇게 가고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이렇게 모닥불이 피어 있고,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밝게 빛나는 태양이 있어요. 밝게 빛나는 태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여기 이 막에 비친, 그러니까 인형과 같은 막에 비친 그림자만이 진리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이 그림자. 그림자만이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놈이 갑자기 이렇게 동굴을 이렇게 뒤다보고 있다가 한 놈이 갑자기 고개를 슥 돌려가지고, 네? 바깥으로 푹 나가보는 거예요. 네? 푹 나가보고 와가지고, 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다 그림자였어. 바깥에 보니까 진짜로 밝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나머지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다 거짓말이야. 저 다 그림자야. 저 바깥에 진짜 밝은 게 있어. 이렇게 말해준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여간에서 고개를 안 돌리겠죠. 플라톤 얘기가 그거예요. 플라톤이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가 이거예요. 바로 이 사람, 이 고개를 돌려서 바깥에 나간 사람, 바깥에 나가서 도망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들에게 진리의 세계가 저기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철학자예요. 근데 문제는 왜 멀쩡하게 그림자를 계속 보다가 왜 고개를 돌렸냐 이거예요. 얘가 고개를 돌리게 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 고개를 돌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딴 애들은 안 궁금하고 걔만 궁금해? 팔자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서? 나한테 들은 얘기 같아. 네. 아니 왜 얘만 궁금하냐 이거죠. 그죠? 이 사람만 궁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해명이 안 돼. 왜 이 사람만 궁금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플라톤에게 그냥 그 사람 철학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그림자 동굴 속의 그림자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이 시력 자체가 약해져 있어요. 햇볕을 볼 수 없어요. 저쪽 가면 막 갑자기 환해지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때 그냥 미친 척하고 한 발을 탁 내딛고 바깥에서 이렇게 태양을 쫙 보는 거 있잖아요. 용감하게 내보는 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진리를 향한 도약이거든요. 이 짓을 누가 하느냐 이거요. 눈이 망가질 걸 각오하고 누군가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데아라는 얘기죠. 이거를 증명 안 돼요. 사실은. 저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리일 수도 있어요. 플라톤이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데카르트가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결국 맨 밑바닥에 놓여있는 얘기는 증명 안 되는 얘기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유명한 데카르트의 순환적 오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데카르트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밑바닥에 깔고 있는 플라톤의 순환적 오류도 밑바닥 이렇게 돼 있어요. 플라톤이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데카르트는 이런 순환적 오류를 범하고 있긴 하지만 제일 밑바닥에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사유를 본질로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진리라고 하는 확실한 것, 이것을 데카르트는 세워 승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2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그가 사용한 32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그가 사용한 수학적 방법은 그 다음 200년 동안 일어났던 많은 주요한 철학적 움직임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되죠. 수학적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200년 동안이면 그때 데카르트 이후에 200년이면 데카르트가 1600년이니까 이제 19세기에 낭만주의자들 있죠. 낭만주의자들이 등장할 때까지는 어쨌든 데카르트의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철학적인 방법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자들이라 해서 이 방법에 어긋나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2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주관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관성이라는 말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관성, subject, subjectivity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네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한번 알아두죠. 첫 번째가 자기 반성의 내면성, 즉 자기 반성의 우선적 가치를 주는 것, 이게 자기 반성, 이게 주관성이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부터 보면요. 주관성은 또한 단순한 의견, 객관적 지식보다는 사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졌다. 두 번째, 주관성의 두 번째 개념, 사적인 지식. 예. 단순한 의견, 사적인 믿음. 이 주관적인, 그건 네 주관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말할 때. 그쵸?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세 번째가, 어떤 전망과 그 한계를 내포하는 개인적 경험. 이건 역시 2번이랑 이제 비슷하죠? 세 번째도. 개인적 경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의 특정한 시점, 즉, 문학에서 말하는 1인칭 시점. 이것도 비슷한 얘기. 다섯 번째,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리고 선입견에 의해 편향된 것으로서의 주관성 개념. 이렇게 돼 있어요. 2, 3, 4, 5는 거의 비슷하죠. 확실한 것은 첫 번째, 자기 반성의 우선적 가치를 두는 것. 이런 의미에서의 주관성은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것이고 철학에서도 생각하는 겁니다. 주관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확실한 것인지를 계속 되풀이해서 자기에게 묻는 것. 그러니까 철학책에서 주관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반성적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시죠. 누가 가령 뭐 주관성의 철학 뭐 이러면 아 우리는 보통 사람 아 지 멋대로의 철학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에게 묻는 플라톤은 이 동굴의 비유 이런 걸 하면서 탐구를 하면서 플라톤 책 어디를 들여다봐도 내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인식의 능력이 틀림없는 것일까라고 자기 반성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 이후의 사람들은 내가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림없는가 라는 자기 반성을 계속 한다는 점에서의 주관성.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일반적으로 그냥 편협한 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1번은 자기 반성적 주관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9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부터 보면, 데카르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제 한 개인은 정신과 육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의 결합이라는 의문스러운 명제로서 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있죠? 그게 보면, 정신과 육체라는 두 개의 실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 얘기예요. 즉,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사유는 물질적 대상과 분명히 다른 종류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을 때, 데카르트는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게 본질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래 놓으면, 밥 처먹는 나, 네? 싸대기 때리면 아픈 나는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 육체도 하나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결국 데카르트에서 갈등이 생기죠. 진짜 얘기는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육체도 중요한 거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고민할 때 데카르트는 이게 이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계속 고민을 했고 서로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육체를 갖다 연결시키는 문제를 처음에 잘라놔버리니까 연결지어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의 문제예요. 이거는 데카르트 해결 못했습니다.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바보 이렇게 써보세요. 바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